You will. Come on. 오늘은 왠지 설레요. 간만에 기분 좋은 바람. 별것도 아닌 게 날 웃게 해. Yeah. 반복이 반복된 하루가 내게 남은 채세. 이런 내게 네가 나타났어. Yeah. Oh, 주황. Oh, oh. 어서 밟아 우리 관계. 출발해 둘이 신나게. 들떠있어 오늘 밤에 칙칙하게 보내기 싫지. 그래서 소원을 빌지 빌빌 빌어 나의 지니는 소원을 말해봐 들어줌 지치기 싫어 지금 네 감정 24-hour 내게 다 가로만져. 네 글수가 없어 거짓말 꿈에서 난 보던 이상형 오늘은 어떤 향기로 날 홀릴지 떠났던 나를 미치게 해. Come on. 난 롤러코스터 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 내게 주문을 걸었니. Come on. 네 앞에서 는 터질 것 같아. 느리게 혹은 빠르게 매일 반복돼 마치 롤러코스터. Oh God 풀려버린 덩고 보자마자 하늘 눈으로 놓고 마치 모에 홀린 듯이 마치 모에 미친 듯이 듯이 본능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이 왔어. Girl you got a feeling this problem. 지금 내게 전속력으로 떨어져 많은 생각나 어차피 사고 나게 돼있어. 네 글수가 없어 거짓말 꿈에서 난 보던 이상형 오늘은 어떤 향기로 날 홀릴지 들었던 났던 나를 미치게 해. Come on. 난 롤러코스터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 내게 주문을 걸었니. Come on. 네 앞에서는 퍼질 것 같아. 느리게 혹은 빠르게 매일 반복돼 마치 롤러코스터. 순간 천천히 슬로우모션처럼 나도 내 빠진 것만 같은 걸. 날 이제 제발 가만히 좀 냅둬. 빠르던 느리던 변함이 없어. 롤러코스터 너가 내 끝이었어. 난 롤러코스터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 내게 주문을 걸었니. 네 앞에서는 꽂힐 것 같아. 느리게 혹은 빠르게 매일 반복돼 마치 롤러코스터.